yeah. 차디찬 한겨울이 덮친 듯 yeah. 시간은 다 얼어버리고 잔인한 그 바람이 남긴 듯한 어둠은 더 깊어버리고 걷어가길 남겨진 시들은 꽃길을 지려 밟지 하늘 뿌리라 다 지금 몸을 누리라 추억은 모조리 불이나 걸음이 다 찬란한 꽃을 난 피우리라 난 화를 내려요 더 화를 내려요 잃었던 봄을 되찾게 차갑게 부는 바람이 눈이 하얗게 덮인 마음이 아침이